제47차 예술인 체육대회가 4일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예술, 무대 예술, 예술 교육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육상, 밧줄 당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문화예술부문의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